upset. And the coolest kid in the world. Woo! BTS. Rap Monster. 엄마 지금 독서실 간다니까. 학교 때리 찍은 이 겁나지 이거 받은 거야 준비하는 벌써 철정들은 제발 좀 너희만 살아가지고 유리 멘탈 boy stop 자칫 내가 물어봐 언제 네가 열심히 노력했냐고. 야마 내 꿈은 뭐래 야마 내 꿈은 뭐래 야마 내 꿈은